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 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23일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 탄핵 구속 특검 연장 48시간 비상행동회로의 돌입을 선포했습니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조속한 탄핵 심판을 요구하며 정부 종합청사와 헌법재판소회로의 행진으로 비상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청년 학생들과 노동자들을 비롯한 각계층 군중이 여기에 합세하기로 했다 합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가 22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락 사건을 맡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